조선소의 요난의 간속지 습지와 철새 보호 관리를 위한 민족토론회가 12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송,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송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련간부문 일꾼들과 국제자연보호연맹,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이동경로협력기구, 도이출란도 한수자이델재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간의 생존 및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철새 보호 사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됐으며 철새 서식에 유리한 지역인 우리나라 소의 요난의 간속지 습지에 대한 해설들이 있었습니다.